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은혜를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가 울려 퍼지며 혹 잘못된 것을 말할지라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오직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 약간의 좀 사적인 대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위험적인 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요새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세종대왕도 그런 화폐 개혁과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실패했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그 검색해 보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역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런 당연히 화폐의 영역은 국가와 또 안정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가상 화폐의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그런 형성, 그러니까 서로 그런 가상 안에서의 그런 연합해서 화폐로서의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초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상 세계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가상 세계가 열리게 되면 전 세계는 급속도로 하나가 되며, 그리고 또한 그 교회론이란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새로운 그런 갈등과 토의와 또 가상 세계의 교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연합이란 것과 또 모이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부분들, 성도가 진리로 서로 세워주며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 그 부분들을 분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상 세계가 열리면서 세계는 하나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교회론에 대한 그런 체계가 다시 그런 신학적이고 말씀적인 그런 갈등과 체계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얼핏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가상 화폐 또한 약간 아까 세종대왕 얘기를 거기서 그 초점은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돌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강가에 가면 금덩어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은 금을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돌덩이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외지에 있던 사람이 와서 그 강가에 금 있는 것을 보고, 그 부족들을 다 죽이고 그 금을 차지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에 따라 금이 돌덩이도 되고, 또 금이 금으로서의 또한 가치를 또한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화폐 또한 하나의 종이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금을 통해서 정치적인 경제를 이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어지니까 화폐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과 선진화의 그런 세력 안에서 그런 그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중국이 그 위안화를 하나의 전 세계적인 그 통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금 모으기 운동. 그래서 화폐 전쟁에 대한 그런 책도 쓰면서 그 패러다임의 새 패러다임을 짜야 된다는 그런 책도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소견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의 그런 인정과 가치 부여와 그것이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서로 통화를 하는 그런 과정과 값을 매기는 그 과정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상화폐가 가상세계가 열렸을 때 그런 인정 안에서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의 그런 수단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화폐와 또한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지고 경제의 붕괴와 또 그런 것들이 또 형성될 수 있고 또 요번에 그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5만원권들이 옛날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10만원권도 만들려고 했는데 만약에 10만원권을 만들면 그 어둠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하 경제 세계에 그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10만원권은 너무 안 될 것 같고 5만원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5만원권이 지폐가 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의 그 경제 세계의 그 검은 돈이 그 5만원권으로 해서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의 한 50% 이상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5만원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그 비트코인 그런 가상화폐에 그 검은 돈이 모여서 그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의 그 단점이 뭐냐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하 경제를 키우며 어둠의 경제를 키우는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코스닥보다도 더 많은 돈이 그 가상화폐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데 세계적으로 한 1,5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2천만 원 이상.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 그래서 김치 프리디엄인가요?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아주 광풍과 또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고통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투기에 가깝고 광풍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정부에서 이런 제재와 규제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묻지마 투자 70세 노인까지도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또 다단계들과 사기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런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과 또 세상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이 오면 영적인 다운, 영적인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그런 삶의 고통과 그 마귀가 그 욥을 공격할 때 자식도 다 죽이고 물질도 다 걷어가고 그런 공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세력들의 활동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너는 내 앞에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물질이 다 나에게 주어졌으니 너에게 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시는 부유와 하나님 그 자체 안에서의 행복과 부유와 그런 흘러넘치는 것들 우리가 에덴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에덴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원어적 의미와 같이 연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것은 뭐 잘 된다, 뭐 부유케 된다, 부자가 된다, 풍족해 된다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그 뭐라고 할까요? 거룩의 그런 그 이루는 그런 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 기복주의가 뭐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과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축복과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과 고통,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와 마귀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이런 어울려진 가운데 가난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그 가상화폐 안에서 이런 광풍들, 그 안에서 그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거품이 많이 껴져 있고, 아마 몇 년 안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금 경제적인 위기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제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지만 뭐 더는 뭐 제재 그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당연히 그 300만의 그런 그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한 분이 3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이거를 뭐 폐쇄하고 막아버리면 패닉 현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며 그런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너무 극단적인 처사보다도 자연스럽게 불을 꺼지게 하는, 그러면서 질서를 잡게 하는,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그것을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토의와 결정 안에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한국이 뭐 이렇게 무시할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렇게 역행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광풍과 버블과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와 절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 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접근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는 부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삶의 영역 동안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 돈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돈 밝히고 뭐 돈 얘기하고 뭐 복 얘기하면 괜히 거룩하고 멀어진 것 같은, 그냥 뭐 무소유 얘기해야 되고 뭐 가난 얘기해야 되고 고통 얘기해야 되고 고난 얘기하면 괜히 거룩한 것 같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는 것과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세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그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세계상 안에서의 그런 저주와 고통과 가난은 아버지 뜻이 아니며 우리의 죄와 마귀의 세력과 또한 그 안에서의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같이 엮여지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빛 가운데 어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런 세계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경제 활동과 그런 부분들을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고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영적인 침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워낙 저는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 카페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승욱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과 경제 문제. 온누리교회 강의 그 거기서 강의한 것인데 기독교 세계관과 경제 문제에 대한 김승욱 교수와 또 김동호 목사님의 또한 그 경제관. 아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관의 그 영향이 뭐 김동호 목사님과 또 김승욱 교수의 그런 경제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아직도 또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과 어떻게 이런 작은 소견으로서 그런 에던 스미스가 말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탐욕, 욕망 그 안에 또 에덤 스미스는 그 국부론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도덕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도덕 그 안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보통 뭐 칼빈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왔다는 책도 책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인간의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뭐 신현 사상을 얼핏 보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지만은 자손에 대한 회복과 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열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회복을 시켜주지만은 그 안에 뭐 돈을 잃기도 하고 그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제 활동들에 대한 그런 것도 영역까지 같이 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저도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로서 그 경제관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등록금을 다 해서 투자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카드론까지 쓰고 빚까지 얻어서 막 투자하고 묻지마 투자하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떠들고 있는데 양누리 교회 공동체만은 또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그냥 그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투자라면 고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이 클수록 또 고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의 대가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당연한 수입을 얻는 그러나 알고 투자하는 것들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 묻지마 투자는 돈 하고 투자하는 것은 완전 틀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베팅한다 이런 부분은 제 관점으로서는 확실한 것 이거 진짜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안에서 하는 거지 뭐 로또 받는 것처럼 어떤 광풍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그것도 너무 과하게 등록금까지 갖다 바치고 또 카드론부터 시작해갖고 돈까지 다 해서 거기서 다 70대 노인까지 그렇게 한다면 아마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청년 실업이 많이 있고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시대 안에서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런 광풍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정신, 그 선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 그 투자, 뭐 당연히 그런 탐욕과 욕구와 그 안에서의 자유경쟁의 그런 흐름과 또 양심과 도덕 안에서의 그런 제재들, 그 안에서의 자본주의가 꽃을 피고 또 하나의 그런 그런 것도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형성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투자와 투기 사이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갈등이 엄청 일어납니다. 저도 지금 금융과 무역을 연결한 양누리 전도넷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금융과 무역을 연결해서 비즈니스 선교의 그 전략으로 10만의 선교사를 중국과 대만과 홍콩 또 통일 한국, 일본 또 미국과 연합하며 또 러시아와 연합하여 그 12지창 복음이 없는 곳그 방향으로 아시아와 또 인도와 이슬람과 그리고 또 유럽을 깨우며 아프리카에 다시 성령의 불이 넘치는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몇 년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죽을 때까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뭐 와이북스 이번에 4월 달에 온라인 서점과 신학서점이죠.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지면 그 양누리 파이낸셜과 또 금융과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면 무역과 연결해서 어떻게 그 양누리 전도넷의 비전과 함께 연합해서 그 선교회를 나갈 것인가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초기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구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그때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과 역사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움직임과 그런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로서 500년 동안 그 모르미안 교도입니다. 그 세력이 500년 동안 비즈니스 선교를 기반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신학대학원 때 그런 비전을 갖고 그 양누리 교회 또한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갖고 꿈을 가지고 기대해서 양누리교회를 시작한 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와 선교,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벌써 시작한 지 그런 기초를 잡는 그런 것들을 시작한 지 무려 4년이 됐는데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믿고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비트코인과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미래성은 솔직히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받고 가치가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블루체인 그 방식과 과학은 어느 분야에서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의 가상 세계가 열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세계가 하나 급속도로 하나 되며 가상 현실 안에서와 또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거의 비슷해지는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가상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약간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상화폐인데,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나친 광풍, 투기적,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그런 것도 같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지혜롭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이 상황을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등록금 다 내고 뭐 묻지마 투자처럼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확실히 알고 아 이거 위험하구나 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알고 투자하는 거랑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 돈 되나 보다 투자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투자한다면 어떤 걸 투자해도 워낙 그 주식이나 어떤 그런 시장도 투기적인 세력, 그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이런 또 피로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에 투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알고 미래의 가치와 또 그 위험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저는 이건 완전히 투자자의 자세와 투기자의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만 하는 거는 투기자의 자세이고, 확실히 알고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미래 가치가 이렇게 흐를 것이다 예측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설교 시간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는 어떤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을 남겨줬습니다. 이 재산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재산을 우리 반반씩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그걸로 온 건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다. 사망의 대가를 치는 그 근본적인 고통, 그것을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짊어지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중요한 건지 뭔지 아니? 어떤 그 부자가 돈을 많이 모였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너를 지금 목숨을 취한다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부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유함, 하나님께로서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욕구,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4대 욕구, 3대 욕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욕구가 성욕, 식욕.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 자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 이것은 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먹고 싶은 것,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절제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뜻대로 이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성 부분은 결혼과 그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 안에서의 그런 서로의 그런 책임. 가늠하지 말라. 다른 여자를 취하지 말라.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가늠,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여자를 취하는 것까지 가늠한 것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죄 가운데 있고 그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뿌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인간의 그 안에서의 죄 그리고 예수의 피 안에서의 또 십자가 안에서 내가 지고 온 이유까지 나가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그새 언약,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이니라고 예수께서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있었어?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다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이니.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긍휼. 새해에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뭐 요단강 건넌다 하면은 뭐 무슨 죽음의 강을 걷고 뭐 죽는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런 새 언약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진 바 되고 새로운 시작.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새해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시작, 요단강을 건너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고 거룩과 회개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그 용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날마다 회개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하고, 먼저 해야 할 일. 우리는 이 새에도 참으로 본질적이며, 참으로 생명이시며, 참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일,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또한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도 예수의 피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수의 피를 붙들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앞에 나와 변론하자. 너를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악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너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과 의와 지식의 새롭게 됨을 회복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사망을 낳는 죄, 세상의 죄, 고통과 가난과 아픔을 낳는 그 세상의 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시험과 마귀의 공격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과 환난과 죄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이 새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새해도 오직 예수 안에 그 새 언약 안에 참된 본질적인 문제와 참된 그 먼저 중요한 일이 뭔지 그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아픔을 돌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 예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받아 그 피의 은혜 안에서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에 들끓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들끓는 죄와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욕망의 표출들, 그 안에서의 그런 모든 경제와 삶과 그런 것들이 다 엉켜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또 이 모든 그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나갈 것인가? 다시금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나. 아멘. 주의 신.